남조선 인터네트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사드배치 처리를 요구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이 전개되었습니다. 각계층 서울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, 성주군 주민들을 비롯한 수천명의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 이에 앞서 서울 용산에서 반전평화 범국민 집회가 있었습니다.